평양은 김정은 동지께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졸람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 국가보도출판 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 방송 전국 대표단과 환경교육보급계획집행국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.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들이 해당 부문 일꾼에게 각각 전달되었습니다. 또한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 러시아 과학원 원동 분원과 중국 국제우호연락회에서 보내온 선물들이 전달되었습니다.